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차두공화국 수상으로 다시 임명된 알베르 빠히미 빠다케에게 26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민족적 단합과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. 한편 이날 우리나라의 리영호 외무상은 차두공화국 외무 아프리카 통합 및 국제협조상으로 다시 임명된 무사 파키 마하마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